그리운 사랑 말없이 떠난 사랑 쓰라린 상처 남기고 바람처럼 가버렸네 옛님은 사라졌지만 예정은 살아있다네 하염없이 울었다오 그리워서 울었다오 그리운 사랑 말없이 떠난 사랑 쓰라린 상처 남기고 바람처럼 가버렸네 옛님은 사라졌지만 예정은 살아있다네 하염없이 울었다오 그리워서 울었다오